복잡해. 넌 나를 알잖아. Oh, oh yeah. 진짜 되니 midnight. 다른 공간 속에서 어지러운데 난. Yeah. 내 마음 들킬 것 같아. Yeah, yeah. 넌 또 날 좋아한다 해. 네 눈빛에 심장이 멈춰. Not tryna talk, just tryna kiss ya. 내 손짓에 넌 숨이 막혀. 이 감정 뭐야, 사랑일까? 내 숨결에 넌 빠져 미쳐. Not tryna talk, just tryna kiss ya. I wanna fall in love, but with ya. Not tryna be only a man. 잠겨도 미칠 것만 같아. 이 모든 게 꿈꿈에 맨날 not trying to talk, just trying to kiss you.